어서 와. 내가 사는데 와보니까 어때? 조금 많이 좁지. 그리고 옆에 소리가 좀다 들려. 그래도 조금 이해해줘. 여기가 조금 방음이나 이런 게좀잘안 돼. 근데 자기랑 이렇게 좁은 데 오니까 더 좋다. 뭔가 가까이 더 붙어 있는 것 같아. 기분 탓인가? 뭔가 기분은 더 좋은 것 같은데. 그래도 있을 만한 거는 다 있어. 그래도 정리나 이런 거 잘해놨지. 정리나 이런 거좀 잘해놓은 것 같아. 이런데 불편하진 않냐고? 조금? 그냥 방음이나 이런 게좀안 돼서 잘 때나 이럴 때 조금 가끔 시끄럽기도 하긴 한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어차피 열심히 살자고 여기까지 왔는데. 그리고 자기랑도 가끔 자유롭게 여기 올수 있잖아.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. 그래서 난 좋은 것 같아. 내 자취방에 온첫 번째 손님이네. 아직까지 한 번도 누구 데리고 와본 적이 없어서 조금은 누추하기도 하지만 나만의 공간? 자기가 그렇게 와보고 싶다 해서 오늘 한번 데리고 와봤지. 어떤 거 같아? 그래도 뭔가 잘때 되거나 그러면 아무 생각 안 나고 그냥 오직 자기 생각만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. 뭔가 집에서 살면 자려고 하는데 TV 소리나 다른 소리 다 똑같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눈치는 안 보이니까. 그러고 보니 요즘 계속 비 오네. 여기는 비 오는 소리나 이런 것도 잘안 들려. 그래서 조용할 때는 되게 너무 조용해. 그래서 좋아. 너무 조용하니까 나만의 시간, 나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. 나중에는 좀더큰 데로 이사 가서 자기랑 같이 살까? 왜 부끄러워해? 그냥 자기랑 계속 같이 있고 싶으니까 그러지. 하루 종일 자기 생각만 하는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자기랑 계속 같이 있는 거니까. 나랑 같이 살면 밥이랑 설거지랑 빨래랑 청소 이런 건 내가 할게. 어차피 직업 자체가 내가 자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 자체가 많이 여유로우니까 내가 다 할게. 그냥 자기는 나랑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잠들고 그리고 같이 좋은 꿈 꾸고 같이 일어나서 같이 양치질도 하고 같이 아침밥도 먹고 같이 출근도 하고 그렇게만 해주면 돼. 항상 좋은 일은 자기랑 같이 하고 싶어. 근데 여기 바깥에 소리가 좀 많이 나지. 아무래도 원룸텔이다 보니까 방음 자체나 이런 게좀잘안 되네. 그래도 맨날 혼자 있다가 자기랑 같이 있으니까 좋다. 이렇게 자기랑 같이 있으니까. 오늘 비 많이 오는데 여기서 자고 갈래? 침대가 좀 좁지. 그래도 자기 끌어안고 자면 딱 맞을 것 같은데. 오히려 좁아서 더 좋은 것 같은데. 나중에 넓은 집 이사 가도 좀 좁은 침대 살까? 빨리 우리 자기랑 같이 살고 싶다. 여기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. 그냥 자기랑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? 왜 그런 생각하냐고?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, 혼자 사는 게딱 단점이 한게 있는 것 같아. 물론 돈도 많이 들긴 하지만 외로운 거?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끔 외롭기도 한것 같아. 근데 같이 살면 다 완벽해질 것 같은데? 자기는 나랑 같이 살기 싫어? 하긴 자기랑 같이 살려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좋은 곳에 좋은 전망이 보이는 집에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의 로망이긴 하지. 내가 꿈꿔왔던 집이 있는데. 나중에 난내 집을 내가 짓고 싶어. 2층짜리 집에 위에는 베란다를 좀 넓게 해서 전망이 잘 보일 수 있도록. 2층은 딱 자는 공간. 침대 있고, 옷장 있고, 뭔가 쉬면서 자는 공간. 1층은 너와 함께 요리할 수 있는 부엌 공간과 그리고 같이 즐길 수 있는 TV 또는 뭔가 재미날 수 있는 공간? 그리고 같이 샤워할 수 있는 그냥 샤워실이 아닌 같이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. 내가 뭔가 꿈꿔오는 그런 집인 것 같아. 나중에는 꼭 그런 좋은 곳에서 너와 함께 같이 살고 싶어. 근데 가끔은 이렇게 좁은 공간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. 이렇게 좁으면 가까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. 그게 가끔은 좋은 것 같아.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좋지 않아? 뭔가 가까이 있으니까 애틋해지고 더 심쿵해지는 것 같은데. 그리고 자기를 더 자세히 볼수 있으니까.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. 오늘 비 많이 오니까 자고 가. 너 그냥 가면 내가 걱정될 것 같아서 그래. 그리고 오늘은 왠지 더 같이 있고 싶네. 오늘 그냥 같이 있고 싶어. 그러면 내가 오늘 맥주 사올 테니까 여기서 노트북으로 영화 보면서 맥주 한잔 할까? 원래 비 오는 날 방 안에서 영화 보면서 맥주 한잔하는 거. 이런 거 좋아하잖아. 내가 가서 맥주 얼른 사올게. 노트북에 이미 재밌는 영화들 많이 다운받아놔서 이따 고르기만 하면 돼. 그러니까 맥주 금방 사올게. 맥주 사왔어. 영화는 혹시 어떤 거 볼래? 뭐 보고 싶었던 거 있었어? 오늘 좀 슬픈 영화 볼까? 내가 원래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었거든. 근데 그게 엄청 슬프다고 하길래. 무슨 영화냐고?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고 알아? 그 영화 엄청 로맨틱하면서 슬프다고 하거든. 그래서 같이 있을 때 보고 싶었지. 혼자 그 영화 보면 진짜 슬퍼질까 봐. 근데 같이 있으면 그 영화 봐도 옆에 있는 너를 보면 왠지 그렇게 슬프지가 않을 것 같아서. 혹시 그 영화 봤어? 안 봤다고? 그러면 오늘 그 영화 보면서 같이 맥주 한잔 할까? 혹시 이 영화의 줄거리 알아? 아, 맞다. 안 봤다 그랬지? 이 영화의 줄거리가 뭔가 대충 컨셉은 이래.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, 나중에는 이루어지게 되는, 기적적으로. 근데 그 중간 부분이 엄청 슬프대. 그래서 그 영화를 너랑 꼭 보고 싶었어. 자, 이제 영화 시작한다. 만약에 이 영화 보다가 슬프면 너 봐야 되겠다. 그러면 행복해지니까. 내가 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같이 보니까 너무 좋은데. 근데 뭔가 영화는 시작됐는데, 영화에 집중이 안 되네. 자꾸 영화 말고 너를 보게 되는 것 같아. 널 보면서 나쁜 생각이 들어. 나 어떻게 이런 나쁜 생각하면 안 되는데. 우리 집 왔으니까.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. 집중이 안 돼. 그냥 너한테 집중할래. 그게 난더 좋아. 자기도 영화에 집중 못 하잖아. 내가 방해하는 거라고? 근데 우리 자기는 왜 이렇게 좋아? 내가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. 몸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. 기다리고 있었다. 자기한테 이렇게 뽀뽀할 때 우리 자기가 이렇게 움찔거리는 모습 보니까 기다리고 있던 게 확실한데? 잘안 돼서 소리를 크게 내면 안 돼. 소리를 참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고 섹시하다. 열심히 일해서 꼭 같이 살자. 있어서 같이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. 그래서 그런지 더 좋아. 너무 좋다, 자기야. 오늘은 나랑 같이 여기 있자. 오늘은 하루 종일 나랑 같이 여기 있자. 오늘 자기랑 같이 있으면 좋은 꿈 있으면 너무 좋을 것만 같아. 오늘 밤은 자기랑 같이 있고 싶네. 같이 있어줄 거지?